When you say that you love me, 난 하늘 위를 갈래. You wanted mine, it's you just one more time. When you say that you love me, 난 그 한마디면 돼. 변하지는 않다고, just one more time. 넌 내게 이 세계의 전부 같아. 더 세게 아프게 날 꽉 껴안아. We got on something, and you can't make it nothing. 빛이 날 웃으면 해, 너네. 하루하루 네가 바다인 것만 몰랐을까. 어떻게 너의 언어로 말을 하고 또 너의 숨을 쉬는데. I'll be your man 쉬고 있는 너 난 너의 칼에 입 맞춰. 그러니 take my hand right now. 이런 내가 믿기지 않아. 속으로만 수천 번은 더 말했어. 덤그만 그대는 날 떠나지 마. You got a back for me. You got a back for me. 꿈인지 현실인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지. 그저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게. Yeah. 하루 just one more time.